이 시간에는 노래 미유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변이 나는 내 나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근용도 제1일세. 이 땅 미개 우리 그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근 승리 열두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마음 따르는 길. 가시는 손손 천리 멀고 험한 길그 길에 이 마음 언제나 따라서 가네 소극의 안녕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